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은호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는 주체 80, 1991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을 끝까지 지켜가려는 우리 민의 억센 의지를 감명 깊게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화올림 서조에서 8분의 12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희망 넘친 따뜻한 정서로 일관된 선율은 동독흥장단의 억양이 잘 살아나는 리듬 진행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 그 정서적 견인력이 매혹적으로 잘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민의 순결한 정신세계를 예술적 품위가 높은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이면서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심장을 끓게 하여주는 시대의 명곡으로 푸르른 하늘을 나르는 비둘기의 모습과 더불어 아름답게 어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야 비둘기야 도 높이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는 하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용 작사 작곡인 가요 우리는 하나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창군님의 둘이에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 열망을 뜨겁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가진 우리 조국을 긍지럽히 자랑하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 분열의 가슴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감동 깊게 흉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둘이의 온 교리가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조국 통일은 반드시 이룩되며 태양조선의 존엄은 온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쉬우면서도 심오한 초락성이 담긴 뜻깊은 시어로 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환희에 넘친 밝고 낭만적인 선율은 약동적인 리듬과 약박, 이강음과 같은 수법들을 재치있게 결합한 자유로운 음진행 등을 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날로 거조되는 우리민의 통일 열망을 민족적 정서와 시대적 미감이 넘치는 음악 형상 속에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가 즐겨 부르는 뜻깊은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